눈을 떠 바라본 네 모습은 다가갈 수 없을 듯 눈부셔. 너처럼 되고 싶던 내 맘이 너로 가득 채워져 물들어. 점점 더 태양에 다가서려 다 버린 날개지 속에 초라한 내 모습 그때 겨우 알게 됐네. New day so my life. Bye my life. 나를 봐줘 이제 all my life. Bye my life. 달콤한 유혹처럼 피어난 내 안에 또 다른 내 모습. 거울 안에 비춰진 내 얼굴. 내가 날 알게 된 거야 always, always.